어디로 가나요? 이제 여기서 아직도 자꾸만 난 길을 잃어요. 어떻게 살까요?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줄 사람이 없죠. 거리의 불빛들 하나 둘씩 켜지고 어딘가 그대 울고 싶을 듯또 다른 기로에 내가 서 있나 봐요. 아직도 목이 마른 사람 사람 사람 아프고 아파도 그 사람 잊을 수 없는 건가요? 수 없는 건가.